익숙해, yeah. Super poppy, yeah. Hell lit. 너랑 다니면 나 왕자가 된 기분이야. Oh baby, 누가 봐도 너는 여신이야. Beautiful, 너를 보는 거면 난 항상 cool. 어딜 가도 넌 제 빛이 나. Let it snow. 맞춰자 커플로 축복해. 달에서 지구를 다시 내려봐. 잠시라도 모든 고민을 내려놔. Don't worry, baby, I'm a gentleman. I'm a gentleman. Look, rooftop에서 야경 감상해. City lights, hello bright. 오늘 밤이 감사해. 네 몸에 거친 드레스들 너무 감사해. 이 순간이 영원하게 간절히기도 해. Ooh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It tastes so good. You're It tastes so good. Yummy, yummy, yummy. 처음엔 산뜻하겠어. 반짝인 샤도네이 뭘 원하니 아니 아니. Girl, Benet Sauvignon, Shiraz 한 잔에 Soul Funk, R&B, Jazz, Vintage Bar 내 방송만 보여줄게. Don't let me taste what you have. Don't stop till the end.